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우리나라를 걸거둔 것과 관련해서 28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국제금융감독기구인 자금 세척 방지에 관한 금융행동그룹바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에스파냐 발렌시아에서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를 걸고도는 공개 성명이라는 것을 또다시 발표하였다. 우리는 이번 공개 성명을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이 기구를 악용하여 벌려놓은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책동의 일환으로 강력히 배격한다. 공개 성명에는 어떻게나 우리나라를 자금 세척국으로 매도하고 비법적인 대조선 금융 제재를 합리화하여 우리의 핵무기를 빼앗아버리는 미국의 비열하고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미국의 사척하에 기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자금 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반대법이 제정되고 그에 따라 금융 감독 및 정보 사업 체계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미국 등 적대 세력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공개 성명을 또다시 채택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 제재 결의들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유엔 헌장과 국제법도를 무시하고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의 산물이다. 국제금융감독기구 측이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자금 세척, 테러 자금 지원 방지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제기한 바 있는 미국과 남조선 정보기관들이 공모 결탁하여 감행한 특대형 국가 테러 음모를 문제시하는 데 응당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국제금융감독기구가 미국의 손탁에 놀아나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데만 전념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구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해 심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